주영 주영 쉬었다길. 찬바람도 비바람도 견뎌온 내 청춘아, 그 누가 알아주나, 그 누가 알아주나, 속절 없이 살아온 세월. 먼저 가더라 쉬엄 쉬엄 쉬었다 가길. 견뎌온 내 청춘아, 그 누가 알아주나, 그 누가 알아주나, 속절 없이 살아온 세월. 가려거든 먼저 가거라 쉬엄 쉬엄 쉬엄.